Solo tú, la radio y la noche, en La Hora Corazón. Un programa de Station K-Pop. Que la luna y las estrellas iluminen tus sueños. Run, run,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run, run 난 어쩔 수가 없어 좀 삐걱밖에 난 못해 난 이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난 못해 사실 run, run, run 난 멈춰도 괜찮네 So run bye bye. You made me cry, cry. Love is a lie, lie. Don't tell me, don't tell me, don't tell me bye bye. 난 멈출 수가 없네요. 땀인지 눈물인지 나 저는 분간 못해. 내 빨가벗은 사랑도 거친 태풍 바람도 나를 터뜨리게만 해요. 내 심장과 함께 더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 운 눈만인가. 다시 run run run. 멈출 수가 없어. So run run run.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run run. 넌 멎어도 괜찮아. So run run run. 좀 다쳐도 괜찮아. 가질 수 없다 해도 난 좋게. 내 손끝에서 내 발밑에서 달려가는 내 등 뒤로 마치 나비를 쫓듯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 길을 알려줘. 날 좀 멈춰줘. 날 숨쉬게 해줘. 다시 ships. 가려다만 괄호 속에 말 이제야 어디도 닿지 않는 나의 닷 넌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섬 같아 헤매던 날 이제야 기록하지 않아도 서둘러도 내가 널 전부 기억할 테니까 기다려 얘기들 우리 둘만 알았던 얘기들 지울 순 없나 봐 버릴 순 없나 봐 잊지 못하나 봐 오랜만에 둘러본 거리들 이 길을 지날 때면 좋아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발길을 멈춘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와서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더라 그런 너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쏟아지는데 넌 없더니 외로이 남은 것만 같아서 아닌 척 해봐도 네 생각이 난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더라 그런 너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고맙단 말밖에 못하던 내가 널 향해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은 너와 함께 전부 다 더 큰 꿈을 외친다 내가 널 위한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가 있더라고 너가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둠이 되더라도 너의 곁에 내가 있어줄게 나와 같은 곳에 있어줄래 창밖은 너무 추워 나 혼자 남아있긴 여긴 네가 있어 따뜻해지나 봐 I am you I found you, I found me and you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Let me run, let me run, let me run along with you 나도 잘 몰랐던 내 자신을 비춰줬어 나도 날 몰랐어 혼자 헤매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리 창도 멀어 보여 너와 같은 시간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 이제 나의 질문과 너의 대답이 퍼즐처럼 짜막혀 나 나의 고민들과 너의 고민들의 교집합점을 다 찾아가 우리 환승의 캐리어비 모모 모두 완벽했어 그래 함께라면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너도 나를 통해 너를 보는 멋진 장면 너의 같은 내가 있어줄게 나와 같은 곳에 있어줄래 창밖은 너무 추워 나 혼자 남아있겐 여기는 네가 있어 따뜻해지나 봐 I gave you, I submit you 너와 있을 때 난 알 수 있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모든 이유 내 속에 있어 I found you, I found me in you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Let me run, let me run, let me run along with you Now. 내 편이 돼준 내 발맞추면서 달리자 go We go side by side 난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약속해줘 See myself in you together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는 너의 곁에 Always 너와 같은 곳을 향해 yeah.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누구와 너의 비교할 순 없어 hey, Stay together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는 너의 곁에 Always 너와 같은 곳을 향해 가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있어.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고 고개는 떨궈지는 날 그럴 땐마다 내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 말해주는 너의 그 한마디에 Everything's alright 초라한 nobody As if there's somebody 특별한 나로 변해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 찔러도 네가 있어 난 다시 웃어 That's what you do Again I feel special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사라져도 모를 사람 같다가도 날 부르는 네 목소리에 I feel love, I feel so special 잘난 줄 알겠지 전부 돌려 말해 이해가 잘 안 되니 넌 거기서 거기 별로 재미없어 20분 전부터 또 20분 넌 그저 그런 농담만 또 반복해 20일 전부터 딱 20일 이미 끝났어 널 놓았어 Don't thank you 그녀들 얘길 좋아해 그녀들의 맘 참 딱하기도 해 난 상상도 싫어 너 같은 애들 참 뻔뻔해 딱 1분도 견디기 질리게 하니까 울렁거림은 언제쯤 멈출까 싶어 그래 아주 조금은 너에게 죄책감 들어 누구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잘못은 딱히 떠오르지 않아 20분 전부터 또 20분 넌 그저 그런 농담만 또 반복해 20일 전부터 딱 20일 이미 끝났어 널 놓았어 Don't thank you Stop. 너 없이도 나 처음부터 다 너 하나만을 믿어 있고 두 눈 감는 것도 지쳐 I'm not okay 그만둘래 20분 전부터 또 20분 20일 전부터 딱 20일 이미 끝났어 널 놓았어 Don't thank you 지친 꿈을 이끌고 계속 걷다 보니 첫 발을 함께 떼어 달려왔던 친구들이 곁에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함께 이뤄갈까 성공해 다시 보자 지금쯤 현실의 처음을 겪고 있다면 그때와는 다른 웃음 짓고 있으려나 그땐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지 어렸던 세상을 걷어내면 비탈지던 저 좁은 길가로 흩어져 화려하고 순수했던 꿈 너의 두 손에 넘쳐 흘렀던 그 한옥큼은 꽃 쥐고 살아가길 그래서 그럴수록 내게 난 꺼내들게 돼 숨겨놓은 내 가슴 안켜는 내가 돼보면 할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는지 너를 생각하는지 네가 언제쯤 알까 이 차오르는 마음은 매일 밤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너 나만 그